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아멘. 우리는 바로 앞선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바 참된 우정의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죠. 둘이 함께 수고할 때 혼자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도움이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그 친구가 그를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그런 위로를 이제 친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유익은 보호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일 때 어떤 위협에 대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꼭 필요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참된 우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친구를 선택하고 그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그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다투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죠. 참된 우정이 참된 부부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 복된 관계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관계를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할 때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앞에서 말한 네 가지의 그 유익들, 더 좋은 결과, 진정한 도움, 참된 위로, 또 든든한 보호와 같은 그런 복된 관계가 가져다주는 복된 유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안의 죄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의 표현대로 하면 홀로 있고 그러나 둘째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다시 창세기 3장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어떤 지위와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죠. 결국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길 어느 중간에 다 사람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 살고 시기심과 경쟁으로 얻은 그 권력과 재물과 그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지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인생들은 그 헛된 삶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니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역사가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들은요,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 드러내시고 의도하신 그런 인간다운 삶, 참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은 두 인물에 대해서 대조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지혜를 갖고 있는데 이 지혜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늙은 왕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지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어떤 정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혜의 목적도 스스로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요, 듣는 마음이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 지혜가 이제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이 왕의 모습하고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글 성경에는 그걸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듣는 마음이라 어떤 정보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옹알이를 하는 아이의 그 말도 아닌 말을 듣고 그 피로를 알아차리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개념이고 지혜의 목적입니다. 이런 참된 지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갖는 지혜 한계에 대해서도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받고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결국 왕의 자리까지 오른 이 지혜로운 젊은 왕. 그는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존경받던 그 왕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집니다. 그 왕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던지 그가 이룬 성취가 얼마나 커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던지 할 것 없이 잊혀진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분명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그의 지혜로 애굽 그 온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는 데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환영받았던 요셉과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에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 그것도 결국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러한 솔로몬의 이러한 결론과 이러한 말씀들이 결국 우리더러 극단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거나 훌륭한 지도자가 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솔로몬의 의도는 우리 인생이 가진 이러한 한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의도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나의 교만의 근거로 삼거나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능력도 결국 잠시 잠깐의 사람들의 생존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지혜와 능력이 참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직면하고 인정해야지만 결국 잠시 잠깐 사람의 생존을 유지하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 생명, 단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 그것이 그분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분의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난 그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읽고 그리고 22절,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 24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은 가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말 붙들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명백한 증거인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십자가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는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잠깐 도움되고 잠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축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임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참으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들에게도 십자가를 증거하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십자가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받은 정말 그 십자가로 받은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 정말 그것을 더욱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더 힘쓰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를 정말 증거하게 힘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참된 지혜, 참된 능력, 그것을 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살아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